가슴으로 부를 뿐이야. 나 혼자서 부를 노래가 아니야. 어제 같은 새벽 다시 돌아올 때 흔들어 깨우 사랑 노래인 거야. 우린 너무 그저 사는 일에 익숙해지고 함께 불렀던 그 노래는 기억조차 없고 채울 사랑이 부족한 거야. 못 놓아 부를 거야 끝이 없는 노래. 떠난 마음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대를 다시 불러야 할